재미동포 인터넷 통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4일 재미동포들이 미국 로스앤젤스의 괴뢰 총영사관 앞에서 박근혜 교육도 탄핵과 사드 배치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왔습니다.